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February the 3rd is Wedn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 특히 추운 겨울철엔 상당히 쉽지 않죠? GMP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일찍 일어나는 방법 뭔지 알아볼까요? Well, now experts tell us that if we can plan an exciting breakfast and look forward to it, that's a good idea. 근사한 아침 식사 계획을 세우면 그 기대감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처럼 those people who skip breakfast. Man. Not a good idea. What you should do is plan your schedule for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do in the morning so you're excited to wake up and get busy. 맞습니다. 아침에 뭔가 설레는 일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이고 기운이 샘솟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 1억 5천만 GMP들의 심장을 설레게 하는 The Passionate JJ Brothers와 함께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클래식한 노래죠. Yeah, Magic Moments from Perry Como. We've just listened to a magical song. We did. That was Perry Como with Magic Moments. 맞습니다. Your magic moments are right now. Absolutely. 예, 지금을 마법 같은 순간으로 만드시면 the whole life of yours will be magic. I hope so. 네, 문자 게시판 가볼까요? Well, Jake, we do have a message here from GMPer 8089. 매번 교재 없이 듣기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굿모닝 팝스 정기 구독권 신청 완료! 완전 잘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이제스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Well, thank you for getting in touch. 네, 8089 가족. 힘내시라고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스피킹쇼 무료 응시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싶은 분들은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 파운드키 8910로 보내주시고 싶은 문자 바로바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단, 단문은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되고요. 자, 아니면 visit any portal site to visit our homepage. When you get to the GMP homepage, just look in the menu to find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Absolutely. Tell us what's going on in your world. 네, 오늘의 GMP 예습 시간. Three expressions are on the way with this angel. Here she comes.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Hello, GMPers.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궁금하신 분들 귀 쫑긋 집중해 주세요. Jaemin의 look ahead time. Let's go. He didn't get an invitation. 그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 He didn't get an invitation. Now, don't you worry.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Now, don't you worry.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그들을 돕되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도록 해.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지금 알려드린 표현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Thanks a lot, Jaemin. Absolutely. GMPers, please stand by. We'll get to those expressions very soon. Tip good 이번 영화 감상의 비결, Screen English. Welcome to our movie for the month of February, Ant-Man. 네, 2월의 영화는요, 새로운 슈퍼히어로의 탄생이죠. 바로 Ant-Man에서 개미 인간인데요. Mm-hmm. 재밌습니다. Well, you know, Jake, so many of our superheroes in comic books and movies are, some of them are aliens. Superman's an alien, right? A lot of them have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ir side, such as Batman. Mm-hmm. This is an interesting superhero because he's actually involving science and physics.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과 과학이, 물론 이제 과학 속에 물리학이 들어가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양쪽이 다 절묘하게 맞물려진 상태인데요. Yeah, I can't. How about the other, Fantastic Four? They also alter their bodies, and that's another kind of superhero.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here is a good example with that physics, mm-hmm. right? Theory. Sure. That means the size does matter here. Yes, it does. 그래서 예, 크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카피로 옛날에 나왔던 Godzilla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mm-hmm. 우리는 Ant-Man, 개미 인간을 보겠습니다. On what pages? Well, today our movie episode is on pages 72 and 73. 73페이지에는 당연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Familiar scene. Yeah, you know, there's a little bit of a family problem in that our star, our Ant-Man, he has family troubles. And 네. he's not been invited to his own children's birthday party. Daughter's birthday party because they are on a break, kind of separated. Mm-hmm.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갈라선 상태인데 결국에는 아빠를 초대하지 않은 거죠. He was not invited. That means whose party is it? Well, yeah, he's had some trouble in his past, and that's basically what happened. 맞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그 왼쪽 부분을 보시면 한글이 나와 있잖아요. The reason we put the Korean version on the left side first is to give you a chance to think about the situation, right? Okay.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배경 정보를 드릴 거예요. 전기 기술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던 Scott.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출소한 뒤에 전처가 키우고 있는 바로 딸의 생일 파티에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존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일 파티에 초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적어도 영어 부분은 보지 마시고요. First try, right? Okay,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I'm so sorry I'm late. I didn't know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He didn't get an invitation, but he came anyway. Well, I'm not going to miss my little girl's birthday party. 네, 뭔가 background noise. Yeah, some little kids are at a house. They're having a birthday party, so there's screaming children and music and all kinds of noise.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는 그런 배경 소음이 들렸고요. 그다음엔 mm-hmm. what did you catch? Well, they did mention the party. 네. 파티가 당연히 들렸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late이란 단어가 들렸고요. Mm-hmm. Also a very important word today, invitation. 아하, 우리가 초대 혹은 초대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invitation이라고 하잖아요. Right. 자,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girl's birthday party 네, 아니면 daughter's birthday party 뭐 이런 식의 어떤 birthday party가 들렸습니다. Mm-hmm. That's right, birthday party. 좋습니다. 생일 파티가 있고요. 누가 왜 초대를 못 받았는지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우리말로 제가 한번 액팅을 해드릴 테니까 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Okay, while I'm doing this, you need to put yourself in this situation. That's right. Use your imagination. Scott이 얘기합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파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랐단다. 그랬더니 캐시가 딸이에요. 꼬마 애기, 그 오른쪽에 보이는. 오, 초대장에 적혀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지금 아빠인 팩스턴이 아빠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거든. 하, 그래도 찾아오긴 했네. 이렇게 약간 비꼬았어요. 그랬더니 스카시 딱 얘기하죠. 아니, 우리 귀여운 딸의 생일 파티를 제가 놓칠 순 없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Right. 네, 이런 살짝 긴장감이 오고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use your imagination. As John said, we're getting into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I'm so sorry I'm late. I didn't know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It was on the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but he came anyway. Well, I'm not going to miss my little girl's birthday party. 네. 자, 왼쪽에 있는 부분 보시고요. 늦어서 미안하구나. 정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m sorry. 그렇죠. 뭐 해서? In fact, I'm so sorry. I'm late. 맞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할 땐 so 하나 더 붙이면 되죠. I'm sorry. You know, Jake, a lot of my friends who are practicing English have a habit of saying I came late or I arrived late. And that's fine. Those are good sentences. But notice he doesn't use any of those verbs. He simply says I'm late. 그렇죠. The current situation that you're late. Yeah.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늦었다는 상황에 대한 묘사일 경우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다 강조는 각자 취향대로 to your liking you can put in any expression, right? Sure. For example, I'm terribly sorry. Mm-hmm. I'm so sorry. Exactly. I'm very sorry. Yes, I'm so sorry I'm late. I'm so sorry that I ate your cake, John. That's all right. There's more. 그래요? Yeah. You're so generous. That makes me kind of nervous. You ate the old cake. That's why.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파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랐어 라고 할 때는요. 몰랐단 뭐예요? I didn't know. 당연히 몰랐다. 지금 모르는 건 don't know. 옛날에 몰랐다는 건 didn't know. 근데 몇 시? I didn't know what time. 네, 그 다음에 너의 파티가 시작되는 시간이니까요. Yeah.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네, 이게 길게 얘기했지만 I didn't know the time of your party. Sure.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됐고요. 만약에 장소도 몰랐다, 그러면 time and the place. Oh, I didn't know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and the place.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어요. Cassie가 초대장에 있었는데 아빠 못 봤어요. Didn't you see? Yes, talking about the invitation. Yeah. She says the information was printed where? It was on the invitation. 맞습니다. 초대란 뜻도 있지만요. 이게 초대장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invitation. 발음 주의하세요. invitation이라고 안 들리고요. invitation. 예, invitation처럼 들려요. 태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 건너선 약해지거든요. It was on the invitation.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른 지금 새아빠죠. 새아빠가 들어오면 거기 이제 방에서 이렇게 거실 쪽으로 딱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아빠가 초대장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못 받다 하니까 get. Yes, he didn't get an invitation.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비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찾아왔네, 어떻게? He didn't get an invitation, but he came anyway. 예, 그러니까 일부러 제 생각에는 안 보내준 것 같아요. Deliberately, right. They just, you know, yeah. didn't send out the invitation to him. They just didn't want any problems. 그러니까요. 그런데 he came anyway. Our trouble is here.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잖아요. Oh, he came anyway. 네. 자, 그 다음에 스카시 얘기하죠. 우리 귀여운 딸의 생일 파티를 놓칠 순 없지라고 해서요. 절대로 뭣뭣을 놓치지 않겠다. Not going to고요. Yeah, the reason he uses this grammar is means never. I'm 그렇죠. never going to miss. Uh-huh. But he says, well, I'm not gonna miss my little girl's birthday party.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What would you say? 자,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Let's jump into the situation here. Scott 얘기하죠. 늦어서 미안하구나, 얘야. 아빠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몰랐단다. 김에는 sorry 하고요. 그 다음에 didn't know. I'm so sorry I'm late. Mm-hmm. I didn't know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네. 아빠 그거 초대장에 있었는데 힌트는요. 전치 다 on. on이에요. 그 위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Mm-hmm, yes. It was on the invitation. 네. 그랬더니 팩스턴이 얘기하죠. 야, 너희 아빠는 초대장을 우리가 안 보내줬거든. 없었는데 해서 didn't get. He didn't get an invitation. 아, 그런데 이 친구 그냥 뭐 맨날 오긴 하네. He didn't get an invitation, but he came anyway. 예, 이 부분 웃겨요. 둘이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영화 맨 처음에 볼 때 좀 웃겼어요. Mm-hmm. 자, 그다음에 스카시, 아, 우리 귀여운 딸의 생일 파티를 놓칠 순 없지. 포인트는 miss예요. miss. Well, I'm not gonna miss my little girl's birthday party. 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요, I'm not gonna miss it for anything. Sure.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라도 절대로 이건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for anything을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Absolutely. 네. 자, 거기서 당연히 발음은 get on 이게 아니고 get on. Mm-hmm. Yeah. Get an invitation. Get an invitation. 자, 그러면 didn't도 붙여볼까요? He didn't get an invitation. 전부 다 리얼로 발음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I'm so sorry I'm late. I didn't know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It was on the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but he came anyway. Well, I'm not going to miss my little girl's birthday party. 네, 오늘의 key expression. He did not get an invitation. 네, 빨리 하면은. He didn't get an invitation. 세 번 확인.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네. 아빠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지. Right. 자, 그래서 no. 뭐라고 그래요? He didn't get an invitation. 좋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누군가 뭘 못했는데 그 대상이 초대장이었다. 그렇죠, 못 받은 게. 장면 떠오르시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먼저 잔쌤 하실 테고요. That means your turn time. 오케이? 가겠습니다. Here we go. He didn't get an invitation. Your turn. Okay, everybody come over here, right? I sent out all the invitations to all of you guys. Okay, you didn't get an invitation? No, he didn't get an invitation. Oh, that too? That's right. All right. Yeah, she got an invitation, they got an invitation, but he didn't get an invitation. Uh-oh, poor thing. Yeah. One more time. He didn't get an invitation. 세 번 더 들어요.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 i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기억나세요?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할 때는 didn't get 썼고요. Right, he didn't get an invitation. 반대말로 얘기해볼까요? 좀 뒤집어서 아 초대장이 아빠한테는 발송이 안 됐지라는 얘기니까요. That's right, yes. An invitation wasn't sent to him. 맞습니다. Was not sent. S-E-N-T.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는 to him. Yeah, that's why he didn't get an invitation. Because an invitation wasn't sent to him. 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대받지 못했던 얘기죠. Not invited. 아, yeah. He wasn't invited.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He's not today's guest here. He's not invited. He's not very welcome. Often, yeah, very often in movies, scenes and TV scenes, you see this where someone will show up unexpectedly at a party and say, oh, I guess my invitation's still in the mail. I didn't get it yet. Yeah. 그러니까요. 아직도 메일 속에 있나 보지. 뭐. 아직 오는 중인가 보지. 그러면서 나타나긴 했어요. Yeah. Showed up anyway. Yeah, uninvited.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troublemaker, then he's a party pooper. Yeah. 파티 망치는 사람, crasher예요. Party crasher. Oh, yes. To show up at a party with no invitation, then you are a party crasher. 맞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들이닥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망치는 사람은 풋보고요. 여기에는 invited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He was not invited. Yeah, he wasn't invited. Now all of you are invited to the whole dialogue. I'm so sorry I'm late. I didn't know what time your party started. It was on the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But he came anyway. Well, I'm not gonna miss my little girl's birthday party.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뭔가 나는 인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Yeah. Those people out there who don't know why some things happening to you. Well, here's someone who doesn't know why. It's Nora Jones with Don't Know Why.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스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멜로디를 타고 알찬 영어 표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팝스 잉글리쉬. 자,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리에 있는데 마지막 시간 정리합니다. Yes, now again, this song, One Call Away, interestingly has reached number 34 on the Billboard Hot 100. Now, this makes it Charlie Puth's third top 40 single song in the U.S. 34위까지 빌보드 100위 차트에서 올랐고요.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탑 40 싱글 안에 들었다는 얘기죠. Good for him. 네, 그래서 본인의 세 번째.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오늘까지 만나볼 텐데, on what page? Well, GMPers, you can join us now. Look at the lyrics on page 74. 네, 가사를 보는 이유는 가사를 알고 나시면 it becomes your culture. That's why, right? So take a listen first.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Jake sing falsetto today. La la la. 글쎄요. 그것까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Don't know about that part, but let's take a look. All right, again, the lyrics start like this. And when you are weak, I'll be strong. 네. 당신이 약할 때, W-E-A-K니까 뭐 연약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처럼 하셔도 될 테고요. 나는 강해질 거예요.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Mm-hmm. I'm gonna keep holding on. 네, 나는 계속해서 keep ing니까 hold가 잡다고요. Hold on,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라는 뜻도 있지만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That's right.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Never give up. Mm-hmm. I'm gonna keep holding on. Now don't you worry. 아유, 걱정 말아요. 그래서 don't worry의 강조 형태가 don't you worry예요. 그죠? Sure. Now don't you worry. Mm-hmm. It won't be long. 네, 그리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want be long이 아니고 won't. Won't. Oh, yeah. Very strong O sound. It won't be long. 입술이 두 번 움직인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Won't, 그러니까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Uh-huh. Darling. And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뭐뭐처럼 느껴지다니까 feel like죠. Hope is gone. 희망이 사라졌어. No more hope for me here. 이럴 때는 Well, darling, and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just run into my arms. 내 품 안으로 달려오세요. Come back to me. I'll be waiting for you to support you and back you up. Well, Charlie Puth is very confident. 괜찮네요. 오늘의 key expression. Now, don't you worry. 이 표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팝스 잉글리시에서 다뤄봤던 노래 중에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Sure.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하시고요. Listen again. Charlie Puth는 2015년 Megan Trainor가 featuring을 했던 싱글이죠. Marvin Gaye로 데뷔를 했습니다. Well, yes. Now, the song Marvin Gaye obviously was motivated, inspired by guess who? Marvin Gaye. Marvin Gaye, yeah. Now, Charlie said that Marvin Gaye was a very inspirational singer for him. 네, Marvin Gaye 하면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약간 옛날 분인데 조용한 노래와 이렇게 다 섞여 있고요. 나중에 뭐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노래, 멋진 노래, 이제 he got so inspired by him. Sure. 작년 말에 발표한 그 싱글곡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정식 데뷔 앨범을 발표했던 거죠. Yes, now he released his debut album called Nine Track Mind in January, in fact, just last month, so not long ago, and it's been very well received. 맞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고요. Nine Track Mind는 존쌤이 설명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한 가지에 열중하면 when you can focus your energy on one thing, then one track mind. One track mind. 그렇죠. Nothing else. 그런데 이거는 nine track이니까. Yeah, these days, maybe a nine track mind, we might call that multitasking. Nine different things at the same time. Maybe. 자, 그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테고요. 가사는 다 이제 아시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존쌤의 목소리로 완전히 wrap it up with John's voice. And when you're weak, And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I'm gonna keep holding on. Now, don't you worry, it won't be long. Darling, and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just run into my arms. 네, 좋습니다. 짧진 않은데요. 세 줄 세 줄 묶어서 가시면 되겠어요. 가성 쓰실 분들은 가시고요. 아니면 one octave down. 네, 옥타브 하나 낮추실 분들은 저처럼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Okay, sing together. And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I'm gonna keep holding on. 여러분. Keep holding on. Now don't you worry, it won't be long. Darling,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just run into my arms. Only one. 여러분. Now don't you worry, it won't be long. Darling,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just run into my arms. Call. 아, 끝났어요? Good job. 나름대로. 아, 근데 제가 열심히 하면 다들 이게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하게 틀려야. 예. Now you did a very, very good job. 어, 나쁘지 않았나 봐요. Yeah, yeah. Okay. Do you want to do it again? 아, no. Oh, just one time? Breakfast is on you. Oh, I see.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Again, the key expression. Now don't you worry. 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why don't you enjoy the whole tune now? The singer is Charlie Puth. The song One Call Away. Touching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급히 어딘가 가던 길에 산신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산신령님, 반가워요. 요, hello, 근숙. Where are you going? 어, 저 지금 친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Oh, why? Is it serious? 어, 친구들이 단체로 어떤 가게에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니, 글쎄, 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Oh, where is that? That's outrageous. 그쵸? 산신령님 생각해도 정말 그건 아니죠. 허, 다들 그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거라고 하길래 저도 동참해서 도와줄까 해요. 오, 근숙,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어, 친구들을 돕되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도록 하라고요. 어, 그럼요, 그래야죠. 이래봬도 저랑 제 친구들 법을 준수하는 착한 시민들이라고요. 깨르르. Okay, well, I hope you can solve the problem. Way to go. 그러게요, 산신령님. 응원해 주신 만큼 적당한 대우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나중에 또 봬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꽁트 속에 나왔죠? 그 사람들을 도와, 그런데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도록 하라고. 자, 그러면 돕다는 뭐예요? Help. 그들. Help them. 간단하네요. 하지만. But. 반드시 뭐뭐 하라고. Be sure to. 물론 make sure to도 똑같은 뜻이고요. 뒤에 동작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디 어디 안에 머물다. Stay. 그렇죠. 그러면 안쪽으로. Within. 법은요? The law. 아하. 자, 그러면 요거 let's put them together. 그들을 돕되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도록 해.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지 8번 한번 함께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Today our practice sentences are in our new books for the month of February on page 76. 76페이지. Pattern practice. Step 1. Get your white paper ready. Okay, covered English version. Mm-hmm. 쫙 가리시고요. 그다음에 get some hints from the Korean version and repeat after John. Here we go. Number one, 그들을 돕되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라고 했어요.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Number two, 위험을 감수해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해야지라고 했어요. Act within the law. Take risks, but be sure to act within the law.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 그들이 한 것은 공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니까 라고 했어요. Fair and within the law. What they did was fair and within the law. 네 번째. 아니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 거래가 적법한지 적법하다라고 하지만 the deal's within the law. Ask a lawyer if the deal is within the law. 네, 이따 랩할 거고요, 4번. 자, 5번은요. 그가 한 짓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전히 적법하긴 하지라고 해서요. It's still within the law. I don't like what he did, but it's still within the law. 네, it's not against the law, so I can't,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that. But I don't like it. I don't like what he did, but it's still within the law. Number six, 계약의 조건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라고 해서 조건이란 뜻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기간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terms 하면 condition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Yes, terms, T-E-R-M-S. The terms of the contract are within the law. That's right. Number seven,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 안에서의 너의 권리야라고 해서요. Remain silent인데 그러한 것이니까 ing가 붙어야 되겠죠. Remaining silent is your right within the law. 실제로 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Yeah, the Miranda rights.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네, 예전에 미란다라고 하는 거 Miranda야 발음이요.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됐는데 자기 권리를 듣지 못해서 he stated something against his situation. Yes. 그러니까 나중에는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Miranda's right라고 해서요. 결국은 뭐 맨 처음에 범인이 체포되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you have the remain to silent,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lawyer during the question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ure, there are several Miranda rights. Again, remaining silent is your right within the law. 마지막 8번.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관여하지 마라고 할 때요. 관여하다는 get involved.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8번도 할 겁니다. 1번, 4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탐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is within the law. One more time. Something is within the law. 적법한. First one, give it a go. Help them but do something. All right, here we go now.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Number four, give it a try if the deal's within the law. Ask a lawyer if the deal's within the law. Top up. Ask a lawyer if the deal's within the law. Next one, last one, number eight, get involved.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Nah, you are given three photos. Please join us right now. On page 77, at the top of the page, you can see there's a police officer and there's another gentleman in handcuffs. 맞습니다. 지금 핸드컵, 그러니까 우리가 수갑을 차고 있고요, 그죠? 예.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도록 해 그들을 돕는 건 괜찮지만 자, 돕다가 바로 힌트로 나왔습니다. 빈칸 영어로 도전.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I'm a law-abiding citizen.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I'm a law-abiding citizen. 정답은?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네, 그래서 help them, 그들을 도와, 하지만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Then make sure to, make sure not to break any law. That's right.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그랬더니 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고. Good expression. Mm-hmm. I'm a law-abiding citizen. 네, 딱 요 표현이 쓰이죠. Law-abiding에서 법을 지키는 이란 뜻이에요. I'm a law-abiding citizen.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s there is a lawyer and a client having a secret conversation. 맞습니다. 거래가 적법한지 변호사한테 물어봐. 영어로 도전. Ask a lawyer if the deal's within the law. Legal advice is invaluable. Ask a lawyer if the deal's within the law. Legal advice is invaluable. 거래가 적법한지 변호사에게 물어봐. 정답은? Ask a lawyer if the deal's within the law. 그렇죠. 딩동댕 해서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하실 때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됩니다. 했더니 반응은요. 법률적 자문은 아주 귀중하지. Oh, yes. Legal advice is invaluable. 네, 주의하세요. V-A-L-U-A-B-L-E. Valuable도 소중한, 귀중한이란 뜻이지만 앞에 IN을 붙이면 보통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반대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value를 따질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영어 때문에 when you get frustrated because of English, then get an apology from John. Yeah, we learned the prefix IN means no, so it seems invaluable is not valuable, but really invaluable is so valuable we cannot tell you the value.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뜻이니까 valuable, invaluable. Legal advice is invaluable. 네, 좀 화가 풀리네요. We are left with the last question.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shows us a hammer and gavel. Oh, boy, that's a courtroom item.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courtroom situation, I guess. It looks very new, though. 네, 굉장히 새 것처럼 보이는데, 자, 거기에 그 gavel이라고 해서 판사의 망치가 보이잖아요. Yeah, mallet, yeah. 네, 그래서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관여하지 마. 이거 영어로 도전.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I'm steering clear of it.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I'm steering clear of it. 네,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관여하지 마. 정답은?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딩동댕. 그래서 이번 not 쓰인 거죠. Not within the law. Don't get involved if it's not within the law. 반응은요? 아, 난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아 라는 얘기죠. Yes. I'm steering clear of it. 맞습니다. Steer가 운전하다는 뜻이고요. Steer clear of something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쪽으로 가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Oh, yeah. Avoid it, huh? Yeah, stay away from that. Yeah, I'm steering clear of it.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Kiss English 패턴도 끝냈고요. 세 가지 표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궁금하시죠? John's Magical Recap! 그래서 제이크 over there at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they had a very high level meeting. I'm a little disappointed because I didn't get an invitation, but no. Don't you worry. I'm going to go there anyway. Now, Gilton gave me some advice. He said, John, you can help the UN,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And I thought to myself, well, I can't promise, but I'll try. Okay, so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UN? Well, I'll figure it out when I get there. I'm playing it by ear. 알겠습니다. 자,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죠.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 부과되고요. Here comes the question. Yes, today in Kiss English, we mentioned a word that actually represents danger or very tough situations. 네, 우리 잔쌤이 심사숙고해서 내주신 문제.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 홈페이지의 노티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살짝 평화가 필요하실 때네요. A little peace. This is Nicole.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지금부터 세 가지 표현 정리해 드리니까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오늘 핵심이 싹 한꺼번에 잡힙니다. 그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 He didn't get an invitation. 맞습니다. He didn't get, 그 다음에 on이죠. I로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He didn't get an invitation. 세 번 확인.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He didn't get an invitation. 네. Thanks, Paxton. 그 다음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요. Now don't you worry. 아이 걱정 따위를 왜 하고 그래? 이런 식의 강조가 don't you worry예요. Now don't you worry. So who's gonna sing for us? The entertainer is Charlie Puth. Thank you, Charlie. 자,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시 패턴 기억나세요? 법률 내에, 법 내에. Yes, within the law. 좋습니다. 그들을 돕되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돕도록 해.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One more time. Help them, but be sure to stay within the law. 2월 3일 수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곡 좋아하시죠? Sure, have a great day, everybody. But we leave you with a song to get you on your feet and dancing with the Bangles, Eternal Flame. 네, 영원한 불꽃을 하루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ternal Flame of Your Passion. Ooh. 옆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샘. 난 이건 잘, 샘.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